따스한 햇살이 우리 감싸듯 모두 사랑의 손길 나누자. 가난한 모든 마음 넓게 비추며 다시 우리의 밝은 마음 보겠네. 내일의 밝은 해는 세상 환히 비추고 석양에 지는 해는 우리 모두의 안식. 자, 우리 사랑의 노래 부르며 자 저기 가난한 마음을 찾아 가자. 사랑의 손을 잡고 하늘 안에 어둠 밝히자. 다시 우리의 밝은 마음 보겠네. 내일의 밝은 해는 세상 하늘 비추고 석양에 지는 해는 우리 모두의 안식. 자, 우리 사랑의 노래 부르며 자 저 사랑의 손을 잡고 하늘